고독한 내 사람아 오늘 하루 어찌 보냈소 걸음 걸음 걸음 걸음이 힘겨웠다 말도 못하고 찬비마저 시려운 달빛마저 무거운 그저 몸을 미고 싶을 때 나는 그대 이불이 되어 아픈 마음 덮어주겠소 이젠 나의 품에 안기어 좋은 꿈만 꾸길 바라오 도닥도닥 내 사람아 좋은 꿈만 꾸길 바라오 이리저리 부는 바람에 휘청이며 걸어왔구려 그대 혼자 외로이 어두운 밤에 쓸쓸히 눈물 속에 잠을 청할 때 나는 그대 이불이 되어 아픈 마음 덮어주겠소 이젠 나의 품에 바라오 나의 품에 안기어 고운 꿈만 꾸길 바라오 내 사람아 당신 옆에 내가 있다오